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평안남도 안주시 상서협동농장 청년분조를 현지 료해했습니다. 최룡해 동지는 청년분조의 보존들과 농기구 보관고, 축사, 생활실 등을 돌아보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농촌 청년분조 운동의 봉화를 지펴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불멸의 용도 업적을 더욱 빛내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최룡해 동지는 이어 안주 청년운동기구 공장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을 더 많이 생산 보장하기 위한 당조직 정치사업을 강화할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